남조선 인터넷 신문 동일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일제의 특대형 반인륜적 죄악인 성노예 범죄를 고발하는 소녀산 건립운동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경기도 군포시에 30번째로 소녀상이 세워진 이후 조국해방 71돌을 계기로 14일에는 전라남도 무안군에, 15일에는 서울 구로구와 동작구, 경기도 안산, 충청남도 론산에 세워졌답니다.